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손형근 제1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이 5일 연속회의 개최를 악랄하게 방해하는 남조선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